Narration. Please listen. 대학생 민지. 저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캐나다 학생입니다. 밴쿠버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삽니다. 기숙사에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첫 학기 동안 저는 벌써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3층에 사는 유진 씨는 재미교포 학생입니다. 유진 씨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친절합니다. 유진 씨는 호주 학생 마크하고 같은 방을 씁니다. 오늘은 기숙사 휴게실에서 유진 씨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벌써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태권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캐나다 학생입니다. 밴쿠버에서 왔습니다. 나이는 22살입니다. 지금 학교 기숙사에서 삽니다. 기숙사에는 외국 학생들이 많이 삽니다. 첫 학기 동안 저는 벌써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3층에 사는 유진 씨는 재미교포 학생입니다. 유진 씨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주 친절합니다. 유진 씨는 호주 학생 마크하고 같은 방을 씁니다. 오늘은 기숙사 휴게실에서 유진 씨하고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벌써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태권도를 배우고 싶습니다.